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가 주최 빼고 2016년 12월 31일 평양의 목란관에서 있었습니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